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리움의 흰 눈송이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 품을 못 잊어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 생각.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